청자 연꽃 넝쿨 무늬 매병 고려 12세기 국보 97호 매병은 고려 청자가 제작되던 전시기에 걸쳐 만들어진 기종으로 이 매병의 경우 크기가 커서 보기 드문 예에 속한다. 입구가 작고 기품 있게 마무리되었으며 부드럽고 풍요한 어깨로부터 유연한 허리를 지나 다리에 이르러 다시 약간 벌어지면서 안정감을 주는 유려한 곡선은 중국 북송대 매병의 긴장된 선과 전혀 다른 고려 매병 특유의 곡선미를 잘 보여준다. 몸체 전면에 유연한 연꽃 넝쿨 무늬가 굵은 선으로 시원하게 새겨져 있으며 굽다리 둘레에 번개 무늬 띠가 음각되었다. 매우 정선된 태토에 연한 녹색이 감도는 투명한 청자유가 고르게 입혀져 있으며 빙렬이 번잡하지 않게 몸체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세련된 청자 파편들은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가마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